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울라지미르 미클로스웨프스키 러시아 연예변강 행정장관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르게이 네하예브 러시아 연예변강 행정부 부장관이 2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